한 번 더 내 맘을 알아줘. 널 위한 눈물을 받아줘. 사랑은 바라지도 않았던 끝난 얘기. 다 지난 얘기. 네가 미워 죽겠다 이런 네가 더. 내가 싫어 죽겠다 이런 내가 더. 한 번만 더 나를 더 한 번 더 바라봐. Now I'm crying. 전화 돌아와 어서 내게 잘못된 뜨거워서 얘기해.